그 사람을 불러주. 서럽던 그 시절에 사랑을 몰랐어요. 지금 그 사람, 지금 그 사람 아직 나를 생각하며 기다려줄까. 잘은 몰라도, 잘은 몰라도 가슴속에 피어나는 사랑의 꽃이 그 사람을 불러주.